마주칠까 수많던 바람 왜 하필 오늘이니 왜 하필 지금이니 언제나처럼 날 보며 웃어주던 너의 맑던 눈 이젠 없는데 아직도 난 널 지우질 못하고 여전히 말을 잊지를 못하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 널 보며 나만 혼자 여기 그래도 시간이 가면 언젠간 잊혀지겠지 그렇게 마음먹어도 자꾸 떠올라 추억이 남겨진 자리에